마지막 그 한마디 갈 테면 가라 했지만 지금 내게 남은 건 이별 뒤에 다가온 이 해못할 자존심에 사랑한 너를 잃어야 하는 거야. 잘못은 내게 있다는 당신의 그 한마디. 그래요 철이 없어 그때는 몰랐어요.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댈 너무나 힘들게 했어. 사랑의 노예가 된 여자, 당신을 소유하려던 여자, 이제와 흐느껴 우는 여자. 여자는 바보 바보야. 없어 그때는 몰랐어요.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댈 너무나 힘들게 했어. 사랑의 노예가 된 여자, 당신을 소유하려던 여자, 이제와 흐느껴 우는 여자. 여자는 바보 바보야.